북녘당에서 방송 듣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그리고 남한의 성도님들 평안하신지요. 7월 26일 화요일입니다. 복음의 메아리 강한빛 인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사회 요즘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계시죠. 저는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을 당한 적도 있고 또 돌이켜보면 어렸을 때 제가 타인에게 고통을 준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연간 층간소음 민원 횟수가 2만 건이 넘었다고 하는데 실제 피해 사례는 아마 이보다 수십 배는 더 될 거란 생각도 들고요. 요즘은 이웃 간의 고성이 오가는 정도가 아니라 유혈극 내지는 참사가 일어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근본적으로 소통과 이해 부족 또 이기심이 낳은 참사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북한에서도 뭐 사전 통보 없이 대물 방류해서 남한 사회를 긴장시키거나 또 미사일 도발을 서슴치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결과적으로 소통의 부재와 또 감정적인 부분에서의 소모, 대립에서 시작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결국 층간소음이나 남북 문제나 규모는 다르지만 해결의 원리는 동일한 것 같아요. 소통과 이해, 그리고 합의하에 제정된 규정의 철저한 준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사한 그 이웃 사랑이 양국의 통치 체제와 또 체제 가운데에 뿌리 내리지 않는 한 아무래도 해결이 쉽지는 않겠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지 않으리 복음을 모아지고 원웨이 싱어즈의 경쾌한 복음성과 나 주의 믿음 갖고 찬송 함께 하셨네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 그리고 41절까지의 말씀이죠.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 새삼스럽게 이 말씀도 생각이 나서 나 주의 믿음 같고 이 복음성가 들으면서 말이죠. 참 슬프지만 핵심은 41절에 있는 것 같아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참 제자들이 말이죠. 이렇게 놀라운 이적들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칭하면서 또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신 것을 우리는 정말 제대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혹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진실로 우리의 골수와 영혼이 그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찬송, 찬양 함께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늘 그렇지만 왜 군대에 있을 때 그 수송대에 붙어있던 말이 생각이 나요. 차량들 옆에 이렇게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우리 신앙도 믿음도 늘 뭐 군 생활을 생각하는 건 좀 별로 유쾌하진 않은데 닦고 조이고 늘 말씀으로 기도로 긴장 늦추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이 방송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입니다. 중파 1566kHz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을 북녘당에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주요 일간지에 실린 기사를 봤는데 한 미국의 그 한 청년이 요즘 뭐 드론이라고 북이나 중국에 계신 분들까지도 뭐 드론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굉장히 소형 물체에 요즘은 뭐 그걸 가지고 배달도 하고 뭐 촬영도 하고 다방면으로 지금 드론 사업이 발달하고 있는데 이 미국의 한 NGO 청년이 드론을 통해서 북한 땅에 그 USB 다 아시죠? 북에 계신 분들도 USB 뭔지는 아실 겁니다. USB를 이렇게 많이 북으로 드론을 통해서 집어넣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참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북한의 문이 어쩔 수 없이 열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정말 자유롭게 찬양하고 찬송하고 이제 지하가 아니라 지상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의 터를 세우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서머 스페셜로 함께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나는 그리고 은혜되는 귀한 찬송, 찬양 계속해서 더 많이 편성해서 띄워드릴 예정이고요. 사연이나 찬양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우편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에게 사연 뭐 채택이 안 돼도 선물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면서 7월 26일 방송 문을 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서도 이게 주파수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극동방송을 들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도 중국에 계실 때 이 극동방송을 되게 많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지금 같이 결혼해서 살고 있는 정베드로 목사님도 중국에 계시면서 이 극동방송을 듣고 그 탈북자 구출을 하다가 중국 감옥에 갇히셨었는데 그때 정말 감옥에서 이 극동방송을 듣고 많은 힘을 얻고 또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극동방송이 정말로 저 중국 땅이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권이라 종교나 이런 기독교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렇게 극동방송을 통해서 중국에 계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꼭 이 극동방송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같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랄까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조영석의 음성으로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 함께 하셨고요. 여기서 김세환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이 방송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입니다. 중파 1566kHz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을 중국, 러시아, 북녘 땅에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아, 우리가 참 날카롭게 현상을 분석하고 그 현상의 팩트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 뭐 언론의 기능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현상에 대해서 한마디 두마디 쌓이다 보면 타인에게는 그것이 어떨 때는 약이 아니라 정말 치명적인 독,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딴 애는 굉장히 날카롭게 충고를 해준다고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는 깊은 상처가 왜냐하면 그 사람도 알고 있는데도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중에 상처에 소금 뿌리기 내지는 아, 딱 공부하려고 마음 먹고 책상에 앉았는데 어머니가 방에 들어와서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하실 때의 어떤 상대방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뭔가 불의한 것을 물론 참지 못해서 혹은 내 마음의 정의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고 할 때에 혹시 내 마음은 그렇다면 정죄하기에 자유로운 도덕성과 영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 아, 물론 적반하장으로 정말 잘못한 사람이 이런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것도 정말 황당한 일이겠지만 그건 뭐 차차 두고서라도요.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 혹은 정말 우리 마음속 깊숙이 있는 미움의 감정과 증오의 감정 때문은 아닌지 냉정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새벽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켜주시니 주 예수 온 이태원의 음성으로 주님의 얼굴 보라, 이어서 작은 평화에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영광 나사렛 성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본문으로 허탄한 자랑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랑거리가 가장 많은 사람이 아닐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남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자랑거리를 쌓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미 확보한 자랑거리를 사람들에게 말하길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랑 가운데 허탄한 자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은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가치도 없는 부끄러움은 허풍이고 오만 불순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허탄한 자랑은 무엇이고 참된 자랑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의 차이를 알아서 참된 자랑을 함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탄한 자랑이란 어떤 것일까요? 1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 하는 자들아. 유대인들은 장사를 잘하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상업적 재능을 가진 대무역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고대 시대는 모든 도시를 건설하는 시기였습니다. 때때로 도시를 건설하는 자가 도시에 거주할 시민을 모집할 때 유대인은 무조건 시민권을 주면서 환영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이 도시에 들어오면 돈이 모이고 무역이 함께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역을 하는 한 사람이 지도를 펴놓고 어느 지점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무역을 잘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 같다. 내일이나 모레 그곳으로 가자. 그리고 도시 건설자와 한패가 되어 1년, 2년 머물면서 장사하여 돈을 벌자. 그리고 부자가 되어 돌아오자. 성경은 이 사람을 허풍을 떠는 오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세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많은 문제가 분명한 목적도 없이 확실한 목표도 없이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주먹구식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왜 허망한 것입니까? 첫째, 계획을 세우고 성취하려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미래에 무슨 일이 날지 알지 못하는 부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14절에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10년 앞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1년 앞, 아니 내일 앞, 아니 몇 시간 앞에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앞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앞일에 대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루살이가 다음 날의 일을 계획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생각하고 사신이 있습니까? 인생은 수증기 안개라는 것입니다. 안개는 해가 뜨기 전까지는 천지를 다 덮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가 뜨는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안개같이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인생이 자신의 무상을 모르고 오래고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랑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둘째로 인간이 세운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무역상이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운 것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목적과 목표와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확신 속에 없다면 그 확신은 미신이 될 수 있고 환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장춘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미래의 보장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주관해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내일을 주장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헛되고 가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도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이를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들어 계십니까? 셋째는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어떤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아니한다면 그건 역시 허탄한 자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이란 무엇입니까? 죄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죄를 지으면서 그것을 자랑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진정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자랑하는 것은 부끄럽고 허탄한 자랑입니다. 선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계획에 맞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헛된 자랑이 아니라 진정한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분당 영광 나사렛 선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번호 031-704-2107, 031-704-2107번 분당 영광 나사렛 선결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극동방송 서울전화 02-320-0114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횃불 합창단의 음성으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이 방송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입니다. 주님 안에서 안전하시고 평안하시고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한의 교회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모든 교회들과 북한 지하교회 우리가 이 세계의 교회가 연합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반드시 통일을 위한 우리의 여망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모두 함께 진실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안성진의 음성으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어서 이단열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님께 귀한 찬송 올려드리면서 7월 26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복음의 메아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강한빛이었습니다.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쏟아 놓으라. 나를 정케 하소서.